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짜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잠시 쉬어가도 돼. 날씨는 맑음. 정말 오랜만에 펼쳐보는 날짜기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젠 낮에도 꽤 추운 걸 보니까 정말 올해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아의 종이 댕댕 울리는 걸 보면서 올해 첫 곡을 찾아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휴, 사실 저는 고된 시험 기간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날짜기를 펼치신 분들도 모두 같은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각자만의 휴식이 절실한 만큼 오늘은 쉼에 대해 한번 끄적여볼까 합니다. 우리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자우림의 샤이닝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보내시나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혼자 노래방에 가서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부족했던 잠을 청할 수도 있죠.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른 만큼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휴식이 존재하니까요. 저는 주로 혼자서 쉬는 시간을 즐기는 편입니다. 혼자 노래도 듣고 글도 쓰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면서요. 사실 방에 콕 틀어박혀 뒹굴거리는 걸 가장 좋아하긴 한답니다. 온종일 수많은 고민에 고통받은 뇌를 식혀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조용한 방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소위 말해 멍을 때리다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곤 합니다. 정신없는 일상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사실 저는 요즘 도시에서의 일상이 조금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그리도 꿈꿨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쳐버렸다는 게 스스로도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러 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시도 쉬지 않고 걷고 뛴다는 것이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원래 다 저렇게 바쁜 건가 하면서 혼자 꿋꿋이 선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다 타고 내려가곤 했는데 이젠 저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역을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됐다는 걸 자각한 순간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서두를 필요가 없음에도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휴식의 시간이 필요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어서인지 도시 곳곳에서 자연스레 쉼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제 경험과 감정이 바탕이 된 만큼 꼭 실현하고 말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답니다. 종현 태연의 롤리. 미안해 내 탓이야 고마워 덕분이야 툭하면 내뱉던 네 그 말버릇 너도 힘든 걸 난다는데 아마 넌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우는 얼굴로 나 힘들다 하면 정말 그럼 누가 힘들까 아프 지는데 아와 너와 난 착각 속에 서로를 가둬둔지 몰라 아냐 너는 날 이해 못해 걱정 어린 네 눈을 볼 때면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지친 널 볼 때면 내가 너에게 혹시 짐이 될까 많이 버거울까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찾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우린 함께 있지만 같이 걷질 않잖아 외로움과 괴로움 기억 하나 차인 건데 넌 왜 자꾸 다르게만 적으려는 건지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찾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지하철 창밖의 야경, 낮잠을 자는 길고양이, 예쁜 구름, 일렁이는 노을, 붉게 문든 단풍처럼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쉼의 순간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던 것들이 조각조각 모인다면 또 한번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항상 쫓기듯 살아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날짜기를 다드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사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오늘의 목소리는 배윤, 음향은 윤리경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김유진 쓴 UBS